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64돌째 즈음에서 타이 조선친선협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주석은 조국 해방전쟁을 승리로 영도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라고 하면서 조선은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나라이며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